이른 아침에는 하얗게 콧김을 뿜으면서 신문을 돌리고 밤에는 찹쌀떡을 들고 뛰어다닙니다. 예전 고학생들에게 이 두 종목은 기본이었다죠.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세월이 좋아져서인지 어린 고학생들 예전처럼 많진 않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야학도 문을 닫은 곳이 많고요. 그런데 왜일까요? 늦은 밤 하얀 문종이에 그림자 만들면서 공부하는 어떤 이의 옆모습. 우리는 문득 그 그리운 모습을 잃어버린 것처럼 쓸쓸해지곤 합니다. 아마 감동이 그리운 거겠죠. 인간 승리의 감동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느끼고 싶은데 그걸 못해서 서운한 걸 겁니다. 어쨌거나 환경이 어려워서 공부 못하는 이는 그만큼 준 거라고 우리 수치에 나타낸 대로만 믿고 싶어지네요.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김정원 씨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 첫 곡 신청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영화 후크 중에서 When You're Alone.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띄워드렸어요. 한 1년 전인가요? 1년 반 전인가 제가 굉장히 분통을 한번 터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신문 기사 중에서 어느 기자가 달동네가 철거된다는 기사를 리포트하면서 아주 서울의 유명한 풍물이 하나 사라졌다는 그런 얘기를 적은 적이 있어서 제가 그때 분통을 터뜨렸었는데 혹시 오늘 제 첫머리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또 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제 생각은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우리는 점점 잘 살고 있다고 강변하는 그런 수치들이 과연 정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수치만 믿고 우리가 배두드리고 앉아있거나 배두드리고 누워있을 때는 아니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서울 양천구 신정6동에서 김태경 씨의 언니는 지금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혼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전화를 통해서 막 울면서 술주정을 하셨다고요. 대성 통곡을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힘드실 것 같네요. 김태경 씨가 함께 좀 위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곡이 글쎄요, 위로가 될까요? 잠실의 박민경 씨가 신청하신 곡인데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의 영화 드레스 투 킬 중에서 한 곡 띄워달라고 하셨습니다. 첫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잊을 수 없으시죠.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그 사이코의 장면을 패러디했죠. 샤워하는 첫 장면, 앤지 디킨스가 샤워하는 장면에서 나왔던 곡입니다. 샤워, 피노도 나지오의 곡입니다.

김호선 감독의 겨울 여자 중에 삽입된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2번 중에서 폴로네이즈 로스체코스 연주를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 겨울 여자 한 달쯤 전인가요? TV를 통해서도 방영이 됐었는데 저는 이 겨울 여자는 한 장면만 봐가지고 웃기다는 기억밖에 안 나요. 왜 그러세요? 하면서 별장에서 남자가 이렇게 손을 뻗으니까 장민 씨가 이러지 마세요. 막 이러는 그 고전적인 콧소리가 나는. 그런데 이 겨울 여자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이 삽입되어 있는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겨울 여자에는 클래식뿐만이 아니라 팝, 락, 뭐 가요 아주 음악이 풍성한 그런 영화라고 하네요. 방금 들으신 이 바흐의 폴로네이즈는 77년에 이 영화를 보신 홍동식 PD의 말씀에 따르면요, 주인공 이화가, 그러니까 장민희 씨가 아주 화사한 봄볕을 받으면서 마치 나비처럼 골목길을 걸어갈 때 그때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뭐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기 때문에 또 이 음악도 인상 깊게 귀에 남아있다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자, 우리는 그 음악을 그냥 폴로네이즈라고 부르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제2번 B단조 중에서 제5곡인 폴로네이즈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 우리 국민학교 때 핸델하면 음악의 어머니, 바하하면 음악의 아버지 이렇게 배웠던 기억나죠? 그래서 어렸을 때 아, 이 두 사람 부부구나 했었는데 오늘 바로 그 어린 시절의 음악 시간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바하, 베토벤, 바그너에 이르는 독일 음악의 토대를 마련했고 또 바로 그 음악을 완성시킨 그런 인물이죠. 오늘 FM 영화음악은 이 영화 속의 바하의 음악들 모아봤습니다. 영화에 가장 인상 깊게 쓰였던 바하의 음악 하면은 먼저 페드라에 사용된 토카타와 푸가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페드라는 줄스 다신이 62년에 만든 작품이죠. 계모와 아들 사이에 용납될 수 없는 그런 비극적인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원전은 히랍의 비극인 에우리피데스의 히폴리토스인데요. 에페드라는 이 비극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영화인 셈이죠. 특히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 비극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계모인 멜리나 메르꾸리와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자 안소니 퍼킨스는 난 겨우 24살이에요. 이런 마지막 말을 남긴 채 어머니 곁을 자동차를 타고 떠나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페드라 아주 절규하면서 차와 함께 절벽 아래로 떨어집니다. 자, 그때 흐르던 음악이 바로 Goodbye 요한 세바스찬인데요. 이 음악은 바하의 토카타와 푸가 F장조에서 음을 따왔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 바하의 토카타와 푸가 F장조의 한 부분 들어보시죠. 귀에 담으셨습니까? 이 음악이 페드라에는 어떻게 쓰였는지 그 마지막 장면 들어보죠. 고, girl, go! That's my girl. You do what I say, don't you? You want a little music? Sure you do. A little banishment music, Professor. Hey, girl. Nothing but the best for us. Escorted out by Bach. Oh, John Sebastian in person. say about you? I hardly got to know you. I see. Let's face it, John. She loved me. She loved me like they did in the good old days. 속에 이 음악이 들어가니까 느낌이 다르죠. 이 앤서니 퍼킨스가 페드라 하면서 절규하는 영화 페드라의 마지막 장면에 쓰인 바하의 곡 토카타 푸가 F장조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굿바이 세바스찬, 요한 세바스찬. 이 영화에서 바하의 음악은 참 어쩔 수 없는 비극적인 운명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바하 얘기 좀 해볼까요? 1685년생입니다. 독일 아이젠하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려서부터 바이올린을 배웠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그의 집안은 누구나가 다 아는 아주 유명한 음악 가문이었죠. 그런데 바하는 10살 때 부모를 잃습니다. 그 뒤에 그는 오르간 연주자인 형의 집에 머물면서 오르간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 덕분에 명 오르간 연주자가 되었죠. 32살이 되던 해에는 독일 리텐에서 궁정악장의 지위를 얻게 되죠. 리텐의 궁정악장으로 마하는 10년간을 보냈는데요. 이 시절이 그에게는 생애 최고의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다고 해요. 게다가 이때 자신의 음악을 가장 잘 이해해주는 레오폴드 공을 만나서 수많은 실내악과 독주곡 또 오케스트라 곡 등을 작곡했습니다. 이렇게 리텐에서 10여 년간 궁정악장을 지낸 후에 바하는 라이프치히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27년을 보내게 되죠. 이 시기는 그에게 있어서 창작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아카데미 후보작들 중에서 4개 부문을 후보에 올랐던가요? 그 우디 알렌 감독의 영화 브로드웨이로 날아간 총알 그 우디 알렌 감독이 이 영화에도 역시 그 바하의 음악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디 알렌 감독 하면은 자신의 영화에 재즈나 바하를 많이 사용하는 감독으로 유명하죠. 영화 Another Woman에서는 바하의 무반주 첼로 소나타를 그리고 한나와 그의 자매들에서는 바하의 합세코드 협주곡을 아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영화 한나와 그 자매들에 사용된 이 바하의 곡 합스코드 협주곡 F단조 2악장은 바하가 라이프치히에서 활동할 때 그때 만들었던 음악입니다. 그 곡 한번 들어보죠. 한나와 그 자매들 중에 삽입된 바하의 합스코드 협주곡 F단조 2악장 라르고입니다. 영화 한나와 그의 자매들 중에서 바하의 합스코드 협주곡 F단조 2악장 라르고 띄워드렸습니다. 안나 막달레나를 위한 음악 노트. 자, 이것은 바하의 모음곡집의 제목인데요. 여기서 안나 막달레나는 바하의 두 번째 아내의 이름입니다. 1720년 5월에 바하는 첫 아내와 사별하고 그 이듬해에 그녀 안나 막달레나와 결혼했죠. 그런데 바하는 첫 부인인 바르바나와의 사이에는 8명의 아이를 낳았고요. 안나 막달레나와는 무려 13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대단하죠? 부부의 금슬과 자식 수는 비례하는 걸까요? 바하와 안나 막달레나의 사랑은 참 각별했다고 하는데요. 후에 그래서 안나 막달레나는 안나 막달레나의 소박한 기록이라는 책에 자신들의 사랑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1940년대에 방송국들은 저작권 협회와 저작권료 때문에 참 알력이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방송국들은 저작권에 관계 없는 곡들을 종종 방송했는데요. 이게 바로 클래식의 대중화에 붐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베니 굿맨 악단이 클래식을 연주했는가 하면 그 가수들 역시 클래식에서 멜로디를 빌어와서 노래하곤 했죠. 후에도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서 클래식에서 선율을 따온 팝송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60년대 그룹 더 토이스가 히트시킨 A Lover's Concerto 역시 클래식에서 선율을 따온 곡인데요. 바로 바하의 안나 막달레나를 위한 음악 노트, 여기서 멜로디를 따왔죠. 이 노래는 우리에게 매드맥스로 잘 알려진 조지 밀러 감독의 영화 앙드레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앙드레는 한 소녀와 바다 표범 간의 우정을 그린 영화인데요. 1960년대 초반 미국의 작은 어촌에서 실제로 일어난 실화를 그린 영화라고 하네요. 자, 이 바하의 안나 막달레나를 위한 음악 노트 중에서 미뉴엣, 리차드 케미지라는 뉴욕 필하모니 비르투오시의 연주를 한번 들어보고요. 이어서 이 곡을 팝으로 편곡한 The Toys의 곡 A Lover's Concerto 두 곡 이어드립니다. 영화 속의 바하의 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곡 같지 않으세요? 물론 바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귀에 익은 곡이겠고요. 영화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어딘지 귀에 익은 그런 곡일 겁니다. 이 곡은요. 바하의 칸타타 제140번 Sleepers Awaken인데요. 이 바로크 시대의 성악곡 칸타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노래로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곡들을 칸타타라고 하죠.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초에 독일에서 발달해서 합창으로 널리 불려지기도 했던 그런 형식입니다. 바하는 바로 이 칸타타의 완성자로 불리우고 있는데요. 이 곡 방금 들으신 이 바하의 칸타타 140번 Sleepers Awake는 뒤에 팝으로도 편곡됐어요.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들으신 곡일 텐데 프로클 하름의 A Whiter Shade of Pale입니다. 이 Whiter Shade of Pale은 영화 빅7 외에도 굉장히 많은 영화의 삽입곡으로 사용됐죠. 아마 좀 뭐랄까 약간 비극적이면서도 드라마틱한 그 선율 때문에 그럴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인상 깊은 영화로 그러니까 이 A Whiter Shade of Pale이 삽입된 가장 인상 깊은 영화로 그 뉴욕 스토리를 꼽겠어요. 이 영화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연출한 Life Lesson에 삽입되어 있죠. 원래 이 뉴욕 스토리는 우디 알렌, 마틴 스콜세지, 프란시스 포드 코플라 이 세 감독의 세 작품, 소품들을 모아놓은 영화인데요. 기획될 당시에는 우디 알렌과 마틴 스콜세지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가 원래 참여할 그럴 계획이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스필버그가 이 계획에서 빠지고 뒤에 코플라 감독이 참여하게 됐죠. 자, 그러면 좀 전에 들으신 그 선율을 한번 기억하시면서요. 프로클 하름이 부르는 A Whiter Shade of Pale 띄워드립니다. was feeling kind of seasick. The crowd called out for more. The room was humming harder as the ceiling. 대구 서구 중미동의 김성화 학생,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김보비 학생 잘 들으셨어요. 바하의 칸타타 140번, Slippers Awake로 팝으로 편곡한 곡, 트로클 하람의 A Whiter Shade of Pale이었습니다. 영화 뉴욕 스토리 중에서 Life Lesson에 이 곡이 계속 흘러나오죠. 굉장히 인상 깊게 쓰였는데요. 자, 바하의 말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바하는 굉장히 많은 곡들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 곡들을 어두운 촛불 아래에서 써서 그런지 말년에는 거의 시력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1749년에 이르러서는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시력을 상실했고요. 이 시력을 되찾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대수술을 시도했지만 결국 이 시력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1750년 7월 28일에 세상을 떠났죠. 시력을 찾기 위해서 약물을 너무 과다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결국 그는 최후의 대작인 푸가의 기법을 완성하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참 세상은 잔인해요. 그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라이프치 당국은 그를 가리켜서 그는 별로 적절한 인물이 아니었다. 음악사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저기를 표했는데요. 바흐는 자신의 음악마저도 당대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그렇게 쓸쓸하게 최후를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음악만은 지금 오늘날 음악사에서 아주 굳건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또 그의 음악, 굳이 바하의 음악뿐만이 아니라 바로크 음악은 공부할 때 참 좋다고 해요. 4분의 4박자가 우리 뇌파의 움직임과 들어맞는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시간 공부하는 분들 어떠세요? 공부 잘 되시죠? 하지만 공부하는 분들에게 밤늦게 공부하는 분들에게 가장 끔찍한 것은 무서운 영화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라디오를 듣다가 무서운 음악만 나오면 공부가 제대로 안 되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께 지금 들려드릴 영화 음악이 바로 그 곡입니다. 바하의 음악이 공포 영화 속에 아주 멋있게 쓰였죠. 영화 양들의 침묵 기억나시죠, 여러분? 한니발 렉터 박사. 살인마 중에서 가장 끔찍한 살인마는 여유만만하게 사람을 죽이는 살인마입니다. 이 렉터 박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철창 안에 갇힌 렉터 박사에게 두 명의 경관이 식사를 가져다 주죠. 그때 렉터 박사는 평소에 좋아하던 바하의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를 통해서였죠. 그때 카세트 테이프에 흘러나오는 곡은 바로 바하의 골드베르그 변주곡이었는데요. 이 음악을 들으면서 렉터 박사는 아주 여유만만하게 두 명의 경관을 살해하고 탈출합니다. 한 명의 경관은 그의 특기대로 입으로 처치하고요. 그 쓰러진 경관의 그 곤봉을 빼앗아서 나머지 경관도 살해하죠. 자, 그때 흘러나오던 이 바하의 곡이 얼마나 아이러닉하게도 그 장면에 잘 어울리는지 여러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글렌 골드가 연주하는 바하의 골드베르그 변주곡입니다. When you are, Doc. Just another minute, please. Son of a bitch demanded a second dinner. Lamb chops, extra rare. What he wants for breakfast. Damn thing, zoo. Good evening, gentlemen. Okay, Doc, grab some flora. Same drill as before, please. Mm-hmm. Are you when you are, Sergeant Pemberley? "양들의 침묵" 중에서 골드베르그 변주곡이 흘러나오는 장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듣고 계십니다. 경기도 고양 주엽동의 이현숙 씨, 경주의 미영 씨께 띄워드렸습니다. 지난 연말, 작년 연말에 세상을 떠났죠. 이탈리아의 미남 배우 로사나 브라츠가 지원하고 또 존 폰테인이 함께 공연한 진 네갈라스코 감독의 영화 A Certain Smile의 주제곡 A Certain Smile이었습니다. 자니 마티스가 노래를 했고요. 아,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 2동의 홍창조 씨. 이게 얼마 만입니까? 너무 오랜만이네요. 반갑습니다. 편지 잘 읽었어요. 어떻게 홍창조 씨는 저희 아나운서 시대 후배가 생긴 거를 잘 아셨네요. 그 신입 아나운서 한 명이 지금 이 스튜디오에 같이 있거든요. 김창호 씨라고요. 아, 저희가 4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세요. 요즘에 연수 기간이라서 저희 프로그램에 함께 옆에서 있는데 아마 고역일 겁니다. 자, 이 홍창조 씨가 신청하신 곡을 마지막으로 띄워드릴게요. 나른한 봄밤에 들을 수 있는 빠른 노래 없나요? 하셨는데요. 자, 빠른 곡입니다. 아이린 카라가 부르는 Fame. 아이린 카라가 이 영화에서 또 아주 귀여운 면모도 보여줬었죠. 마지막 곡으로 골랐습니다. Fame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Thank you. Bring it back.